미치겠어. 서로 맞닥뜨거운 소리 쳐. 하지만 무슨 말 하는지 서로 듣지도 않아. 네가 차가울 때 난 뜨거워. 근데 한 명이 또 떠나면 가지 말라고 서로 잡아. 한순간은 서로 죽도록 미워서 말도 안 하지. Oh. 하지만 키스 한번 하면 풀리고 다시 사랑하지. Baby it's so crazy, crazy. From break up to make up. 이랬다가 저랬다가 like a rollercoaster. Up and down. 내가 원하는 건 안정가. Baby we need a metronome. 내가 빠를 땐 느리고 템포가 안 맞아. Baby metronome. 너와 나 트러블도 다 본사이 서로 약점을 알아도 참치 과거의 실수 프리토나잇 보다 낫기만 한 행복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싸운 이유 적어도 알지만 문제는 자기 잘못을 못 봐 넌 내게 예전 같지 않대 그래 예전 같을 순 없는 건 사실 남자니까 결국 끝에 내 탓이 다 져주지만 솔직히 좀 가시 끝까지 가졌던 약속 결국 이렇게 끝까지 왔지 근데 OMR 내 맘 절대 안 식었다고 몇 번 만에 쉬어가자는 거지 속에 말 들을 거 내놓게 우리 많이 지쳤고 인생도 피곤해 미안해서 미안하고 잘못해서 잘못했다 변명도 지저래 가끔 너무 정열적이지 그런 욕망 때문에 과열되는 관계가 닫혀버릴까봐 좀 겁이 나 이것 때문에 맘 깨나 쓴 시간들이 아깝고 안타까워 꿈 착각 아름다운 꿈을 얘기하던 그 입술을 다시 느끼고 반한 그만 봄 둘이 템포 처음부터 맞춰야 돼 틱톡 메트로놈 빨리 만나서 얘기해 진짜 이별하기 전 몇 라운드 Break it down. Baby, it's so crazy, crazy. From break up to make up. 이랬다가 저랬다가 like a rollercoaster. Up and down, up and down. And one of these ups and downs, ups and downs. Baby, it's so crazy, crazy. From break up to make up. 이랬다가 저랬다가 like a rollercoaster. We need a metronome.